엄만 착한 게 아니야. 방관자야. 최근 한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입니다. 그저 한없이 착하기만 한 엄마 때문에 오히려 많은 짐을 져야 했던 딸이 엄마에게 울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었는데요. 착한 사람. 너무나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말 가끔은 착하다는 말 자체가 너무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도대체 착하다는 게 뭔지. 본인은 맨날 착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대신 악역을 맡게 하는 거. 그거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한때는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소위 착한 사람들이란 그다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신이 특별히 보낸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착한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죠.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세상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착하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하지만 실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게 그게 더 문제일까요? 네. 착한 사람 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Breaking the Waves 중에서 데이비 보이의 음성으로 Life on Mars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착하다. 착한 사람. 드라마에서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그 착하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여자를 소개하면서 요새 진짜 착해 이럴 때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남자분들 많죠? 그건 결코 칭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착한 것이 이게 모든 것을 다 눈감아준다는 의미의 착함, 이건 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것을 생활신조로 삼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우리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만 갖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가끔 바라지 못한 것 혹은 잘못된 것 앞에서는 그냥 착하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나쁜 사람들, 바라지 못한 것들을 더 세워주는, 그들을 더 북돋아주는 결과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정말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자신의 중심은 서 있고, 그리고 바르지 못하고 이상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되 그냥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계세요? 자, FM 영화 음악,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로 들어가 보는 날이죠. 먼저 주소 알려드릴게요. 저희 인터넷 주소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예, 클릭해서 순서대로 오시면 되고요. 또 우편번호는 151-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이번 주 선물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스쿨 오브 락 오리지널 사운드팩이고, 내일은, 그러니까 일요일 27시, 월요일 새벽 3시에는 FM 영화음악이 쉽니다. 정파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아, 다음 곡은요, 아주 노란색 편지봉투에다가 엽서 3장을 보내주신 울산의 김수희씨가 최근에 보신 영화, 영화 완전 종목 중에서 골랐어요. 영화 완전 종목을 보고 갑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하셨죠? 외국인이 온다 그래서 모두들 외국인에게 긴장을 하고선 영어 첫 한마디 How do you do?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긴장한 탓에 발음이 How do you do? 이렇게 나왔다고, 굉장히 그 기억이 새롭다고 영화를 보니까 그 기억을 말씀해 주셨네요. 영화 완전 정복에 삽입된 파트너란 곡 들어보고요. 그리고 내 일기장 속의 영화로 들어갈 텐데요. 대구 남구 이천동의 손우정 씨 듣고 계세요.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모 영화 잡지가 꽤 인기였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돈을 쪼개어 그 영화 잡지들 하나씩 사 모았습니다. 영화들을 실제로 접하지는 못했지만 잡지를 통해서 대리만족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영화 정보들을 접할 수는 있었지만 잡지 값만큼의 돈을 내면서 극장에 가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은 홍콩 누아르가 어느 정도 절정기를 누린 후 아류작들을 토해내며 마지막 빛을 발산하던 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 흔한 누아르 영화 한 편 직접 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대로 된 소위 홍콩 누아르 영화 한 편을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상영되는 영화가 있었죠. 바로 아비정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작 전부터 왕가위, 장구경, 유덕화, 장만옥, 장하구, 유가령 등등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하며 저를 유혹해온 터였습니다. 특히 왕가위라는 기괴한 이름의 이 남자가 전작 열혈라마를 통해 뛰어난 스타일리시 액션을 보여주었다는 걸 이미 잡지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첫 상영 시간에 맞춰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무언가 나른한 기분을 자아냈습니다. 나른한 음악과 함께 푸른빛을 띠는 열대림들이 스쳐가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홍콩 누아르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총격전도 영웅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덕화는 평범한 순경의 모습이었고 장만옥은 연인에게 버림받았으며 장구경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채 계속 방황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총격전 장면이 언제 나올까 하는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그러나 묘하게도 이 영화는 저를 몰입시켰습니다. 인물들 사이에 오가는 감정의 흐름이 막연하게 남아 느껴졌나 봅니다. 특히 연인에게 버림받은 장만옥을 다독거려주면서 담길을 함께 걷던 유덕화의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는 어이없게도 양조위의 머리 빗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버렸죠. 전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하지만 저와는 사뭇 다른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 뒤에 내용을 빨리 보여달라는 사람, 빈 캔을 스크린을 향해 던지는 사람, 다음 회를 보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던 사람 등등. 결국 이 영화는 일주일을 채우지 못한 채 상영이 중단되었더군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비로소 내가 모르는 영화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좀 더 진지하게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었죠. 아버지께서 암으로 쓰러지셨고 6개월의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저도 영화에 대한 꿈을 조금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공부만 했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대로 의대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하지만 지금도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는 제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流浪在岁月中。 대학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 시절 동안 저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저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과 내 락그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락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저는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이 음악 저 음악 들으면서 조금씩 그 매력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특히 동기들과의 불협화음은 내가 이걸 계속해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공연을 눈앞에 두고 여름방학 내내 열심히 구슬땀을 흘렸던 일, 실수는 있었지만 기쁘게 공연을 마친 뒤 관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던 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군요. 그러나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모두가 조금씩 밴드 생활에 소홀해지고 있었습니다. 연습 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의견 조율도 잘 되지 않았죠. 결국 선배들의 염려도 커져갔고 저희들 사이도 조금씩 멀어져갔습니다. 당시 선배들은 이런 기운을 눈치채고 우리 실력에는 좀 벅차 보이는 곡을 연습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그 곡이 메탈리카의 Master of Puppets였습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면 내부적으로는 서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처럼 저희는 조금씩 단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의외인 곳에서 터지더군요. 바로 학기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였죠. 한동안 공허한 마음으로 학업을 소홀히 했던 제 성적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밴드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 계절학기와 야간 강좌까지 들으면서 성적을 만회한 저는 본과에 무사히 올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멤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겨우 1년간의 밴드 생활이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기쁨도 있었던 젊은 날의 한 페이지였죠. 그 뒤 우연히 커미트먼트라는 알란 파커의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제 밴드 생활과 참 많이 비슷하더군요. 연주하는 순간만은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때. 지금도 이 영화를 보면 그때의 기분이 살아나 감회에 젖게 됩니다. 군대 생활 전 잠시 중창 서클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기 여자애들 중에서 유난히 제 주위를 맴돌던 애가 있었습니다. 뽀얗고 통통한 뺨, 청자켓에 청바지를 즐겨 입었고 안경알 사이로 보이는 쌍꺼풀 없는 눈이 아주 귀여웠습니다. 아주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앳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밴드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멀어졌고 동기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학교 여자애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좋아서였다기보다는 연애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녀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애정 없이 시작한 사이였기 때문일까요? 그러다 가을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시 보게 된 동기 여학생 그녀의 모습은 상당히 변해 있었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에 화장도 하고 옷차림도 성숙해져 있더군요. 살도 많이 빠져서 통통하던 그녀의 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다른 동기와 커플이 되었고 저는 마음속에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늘 제 주위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지만 다른 사람의 연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그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의과대학은 고등학교 때처럼 한 교실에서 자기 자리가 정해진 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 바로 뒤에 그 커플이 앉았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과연 그 친구에 대한 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때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고백이라도 했다면 거절을 당하더라도 시원하게 떨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러브레터라는 생소한 이름의 일본 영화를 봤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자 주인공의 모습 제 모습과 닮아 있어서 더욱 여운을 남기더군요. 시간이 흐른 뒤 남자 주인공의 마음이 여자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제 감정도 훗날 그녀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조심스레 바랐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훗날에 말이죠. 한 해 한 해 진급하는 데만 급급한 의대 생활. 적성에 맞지 않은 학교를 그만둔 친구마저 있었기에 제 고민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같은 학년 여자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전산실에서 숙제를 도와주다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붙임성 좋고 씩씩한 그녀와는 처음부터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서 둘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알던 사이처럼 친밀감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별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 학교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우린 연인의 관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와 친해지기 바로 직전까지 후배 녀석과 사귀고 있었는데 헤어지긴 했지만 그 후배가 그녀를 잊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지만 동시에 정리되지 않은 어색한 관계에 대해서도 차츰 의식하게 되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학업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유급의 위기에 처하게 됐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 없더군요. 그 뒤로는 유일한 즐거움이던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녀와의 사이에 벽을 쌓아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어쩌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내버렸던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차츰 제 마음의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처받으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녀와 처음으로 함께 보았던 영화가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같이 볼 당시 저는 한창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그녀의 손을 잡을까 말까만 신경 써서 그런지 영화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때 그녀의 손을 잡았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두 번의 유급 후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제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제대로 상의할 사람 하나 없더군요. 새로운 길을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고 학교를 그만두면 바로 입영 대상이 되었기에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시기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매그놀리아였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의 인생도 제 인생처럼 풀리지 않는 실타래 같았습니다.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버린 그들의 모습과 함께 에이미만의 Save Me가 흘러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오더군요. 영화 속에서는 황당하게도 개구리 비가 쏟아지면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기적처럼 해결됩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개구리 비가 내려줬으면 했습니다. 숲 끝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늦어버린 인생,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바심 내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얻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뒤로 한 번의 유급을 더 경험한 후 올해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9년간의 기나긴 학창시절을 마감한다니까 시원섭섭하네요. 물론 의사 면허를 따지 못해서 반쪽짜리 졸업이 되고 말았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때면 제 나이도 서른을 바라보겠군요. 이별과 좌절로 얼룩졌던 제 20대도 그때쯤이면 안녕이겠네요. 남들보다 조금씩 느리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 모든 방황과 시행착오들이 30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후쯤에는 묻어두었던 제 꿈을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될 것 같네요. The freaks, the suspect, they could never. 영화음악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손우정씨의 일기장 속을 들어가 봤습니다. 음악 다섯 곡을 들었는데요. 손우정씨가 대학생활에서 밴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음악들도 다 직접 골라주셨어요. 그 직접 고른 음악 다섯 곡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정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 아비정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매연방이 부른 쩔쇼양다 이렇게 라는 곡. 손우정 씨가 예전에도 한번 신청을 하셨었죠. 뿐만 아니라 청취자 정수현 씨도 함께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영화 커밋먼트 중에서 앤드류 스트롱의 Try a Little Tenderness 라는 곡이었어요. 또 러브레터 중에서는 레미디어스의 영화 음악 역시 손우정 씨가 골라주신 곡 He Loves You So 라는 곡이었고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중에서는 플라시보의 Every You, Every Me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곡 영화 매그놀리아 중에서 에이미 만의 Save Me 였습니다. 손우정 씨 마지막에 매그놀리아 그 영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든 방황과 시행착오들이 30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30대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눈앞에 30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의대나 약대 다니던 학생들 혹은 선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급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식이 탄탄하게 쌓인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학문이 일단 기본 지식들을, 전문 지식들을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많이 외워야 되는데 한 번의 유급의 경험이 있으면 그만큼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기초적인 분야를 탄탄히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의사, 더 좋은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우정 씨는 그야말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진 셈이네요. 남들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지 않기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셨던 거요. 전 그거 진짜 믿습니다. 언젠가 저의 그 촌스러운 믿음,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게 초반에 스피치를 올린다고 해서 막판까지 계속 잘 되라는 법 없으며 또 그 뛰면서 그 긴 거리를 뛰면서 남들과 경쟁을 해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마라톤이며 그게 또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손우정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보면서 손우정 씨의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본 것 같아요. 손우정 씨, 아비정전에 대한 이야기는 또한 인상이 깊네요. 저는 아비정전을 친구한테 소개를 받을 때 그 당시 친구가 최근에 홍콩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정말 이 영화 나한테 소개해준 사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드려 패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길래 그런가 했는데 아마도 홍콩 누아르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홍콩 영화지만 누아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들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게도 잊을 수 없는 항상 청춘을 이야기를 할 때 청춘의 방황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영화로 남아있어요. 손희정 씨 반가웠어요. 산책 FM 영화음악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 중에서 조원선의 원더우먼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글 올려주시고 또 사연들 보내주시면서 언제쯤 내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 동작구 사당사동의 최동찬 씨, 한동안은 두근거리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 글을 썼거든요. 아마 방송되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동천 씨 글 한번 읽어봐야겠네. 그래도 기대한다는 거, 그런 두근거림은 행복하잖아요. 덕분에 내 일기장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그러는 바람에 예전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요. 기대한다는 거, 그 기간 동안 행복한 두근거림에 충분히 같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안 두근거리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동천씨. 서울서대문구 신촌동의 강윤희씨도 시험 끝나고 반드시 해야지 하고 벼르던 것 바로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올리는 거라고 하셨죠. 앞으로 자주 들린다고 하셨는데 언젠가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도 글 쓰신다고 하셨죠. 기다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 함께 들어주세요. 영화 원나잇스탠드 중에서 캐런 앤 맥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